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저 생에도 아마 동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This love, I want a little love. 난 너에게 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같이게 놀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 게 참 이상해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지내지 말라 힘을 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든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보신 날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